초라 모습으로 나를 찾아와. 너희는 자꾸 매달리지만 이미 난 너란 사람 자체를 지워버렸어. 새로운 시작이란 있을 수 없어. 상관없는 것처럼.